이상 미라클 실제 상황 더 이상 묻지마 꿈이냐고 기다려 애태워 시간이 가까워 지나치기엔 오늘 밤은 더 가까워 늑대처럼 울부짖어 woo 전초의 feeling 온몸에는 전율이 흐름 막 찌릿찌릿 꽃다리 떠올라 다리 떠올라 ready set oh my 저 하늘이 밝아와 오늘은 두 개의 다리 둔 두 개 두 개의 다리 오늘은 두 개의 두 개 다 다리 흔드는 밤 둠 둠 둠 둠 둠 떠나 오늘 밤에 떠나 오늘 밤에 놓지 않길 새하얀 light 마침 더 밝아진 회색 빛 sky 요동치며 갈라진 두 개의 시공 아직은 don't know 설명할 틈은 없어 we gotta go go 서둘러 서둘러 오늘만 열리는 평행통로 4 dimension으로 새로운 내 세상 어제 만난 내가 아닐 거야 겉보기로 나만 똑같아 보이겠지만 그런 뻔한 것들 기대하지 마 이미 1 더하기 1 되면 절대로 있네 welcome to the night That's right! 진짜 두 full moon 쇼 the chosen night going back in years 'cause he got no time. 오늘은 두 개의 다리 둔 두 개 두 개의 다리 오늘은 두 개의 두 개 다 다리 흔드는 밤. 둠 뱃 둠 뱃 둠 뱃 둠 뱃 떠나 오늘 밤에